아니지. 오래전에 내가 느꼈던 것처럼 이제 변명은 않겠지. 고민하지도 않겠지. 설레임은 이미 사라졌으니 잊지 못할 수많은 기억은 지울 수 있다면 소중한 시간 멈춰진 추억 외면할 수 있는데 널 잊지 못할 거야. 어쩌면 이제 너무 멀어졌어. 다시 돌아올 순 없어. 멀어지지 않았다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모든 것이 끝났으니 너도 정리가 됐겠지. 잘 가라는 말하려 전화 걸었어. 시간이 흐른 뒤에도 후회하지는 않겠지.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잊지 못할 수많은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소중한 시간 멈춰진 추억 외면할 수 있는데 잊지 못할 거야. 어쩌면 이제 너무 멀어졌어. 다시 돌아올 순 없어. 내게 말해봐. 멀어지지 않았다고 다시 돌아오겠다고. 다시 돌아올 순 없어.